향기 넘치는 용기루에서 장군님은 가시던 길 멈추시었네. 거기 길에 오르며 버신 새 소녀, 그 애들은 그 어디로 사라졌을까. 아, 그 앞이 걷기 웃는 꽃송이, 향기로운 들꽃 새송이. 수령님 그리는 그 마음 담아 사족비에 종이 놓인 들꽃 새송이, 기특한 그 모습 그려보시며 장군님은 가시던 길 못 떠나셨네. 아, 그 앞에 걷기 웃는 꽃송이, 향기로운 들꽃 새송이. 보셨네 들꽃 새송이, 인종으로 찾으셨네 어린 새소녀.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그 마음 이 땅 위에 새 전설로 꽃을 피웠네. 아, 그 앞에 걷기 웃는 꽃송이, 향기로운 들꽃 새송이. 향기로운 들꽃 새송이.